제1조선인 평화통일협회 평통협 간사회 제9기 제4차 회의가 최근 도쿄에 있는 조선상공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승우 청년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평통협이 조성된 정세와 통일운동 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때 대한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